두근두근데 아무도 모르게 나만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엔 오직 너 하나 하나만 들어온 거야 기적을 원해 오늘 밤 못한 일이야 하루하루 변해가 얼굴에 티가 나나 봐 온종일 미소만 지어 운명은 변해 조금씩 우후후 바람결에 불어오는 작은 설레 널 원해 믿을 수가 없어 뭐